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일주일 내내도 모자라 하루 몇 번씩 만나달라 조르고 병모서리에 발을 띄어도 혼자 막히킥 되는 날 이런 게 뭐랄까 사랑인가 봐 숨은 그림을 찾듯 기다려왔던 너라는 마법 같은 사랑에 빠진 거야 왜 이제야 만난 거야 어디서 넌 뭐한 거야 온 세상을 찾아 헤맸는 걸 내 사랑 널 위해서 사탕같이 달콤하고 보석같이 눈이 부신 너 꿈만 같은 내 사랑 널 찾았어 하얗게 빛나던 네 얼굴 겨울 되면 또 하얘져가는 걸 보이 놀이터 모래 위 쌓였던 눈으로 만들었던 내 사랑 toy 패딩 주머니 속 손을 꼭 쥐고 난 부럽지 않게 허리 피고 이 하얀 거리를 걷고 싶어 어릴 적 나무 아래 보물을 찾듯 수많은 인연 속에 내가 널 찾은 거야 사랑해 너야말로 뭐한 거야 어디 숨어 있던 거야 온 세상을 찾아 헤매는 걸 내 사랑 널 위해서 사탕같이 달콤하고 보석같이 눈이 부신 너 꿈만 같은 내 사랑 yeah. 널 찾았어 우리 사랑을 표현하자면 숨은 그림 찾기 씻고 봐도 아무리 봐도 안 보인 이유를 알아봤지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부끄러워 또 남자니까 남자답게 당당하게 말할게 내 눈앞에 빛났어 그런가 봐 너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을 연습